동화 한국어 버전. 현명한 농부 아주 먼 옛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부잣집 귀족의 밭에서 일을 하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도둑질을 하는 산적들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초원 너머에서 나타나곤 했지만 황제가 병사들을 보내 도둑들을 찾아 파멸시키라고 명령함으로써 마을은 이제 매우 안전하고 조용해졌죠. 어우, 이런 무기가 또 묻혀 있잖아. 하지만 가끔 가다 한 번씩 과거 싸움에 쓰였던 무기들이 밭에서 발견되곤 했어요. 하루는 농부가 그루터기를 손보고 있는데 우연히 밭에서 금주머니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 금인가? 농부는 한평생을 살아오며 은화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금화로 가득한 이 주머니를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쯤엔 이미 해가 저물고 말았죠. 저렇게 많은 금화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가는 길에 농부는 이러한 급작스러운 부가 그에게 어떤 문제를 불러올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나저나 이 금화를 어떻게 사용한다? 남작의 땅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모두 남작의 소유가 되는데 말이야. 법에 따르면 농부는 반드시 금화를 남작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농부는 이 보물을 자신이 갖는 것이 더욱 공평하다고 생각했죠. 남작은 어차피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 나는 가난하고 남작보다는 이 돈이 더 절실히 필요해. 그러니 이건 내가 갖겠어. 하지만 그는 이 행운에 대해 누가 알기라도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생각했어요. 이것에 관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겠어. 하지만 아내에게는 뭐라고 하지? 이런 하지만 아내는 비밀을 지킨다거나 입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잖아.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게 되면 나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해결책이 떠오를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금화가 가득 찬 가방을 소나무 주변 덤불 속에 잘 숨겨놓고는 바로 다음 날이 되자 일을 가는 대신에 시내로 나가서는 괜찮은 숭어 몇 마리와 도넛 몇 개, 그리고 토끼를 샀어요. 오후가 되자 그는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얼른 소쿠리를 챙기세요. 나와 함께 나갑시다. 어젯밤에 비가 내렸으니 나무에 버섯이 잔뜩 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채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가야 해요. 버섯이요? 그래, 가요. 얼른요. 아내는 버섯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군말 없이 소쿠리를 챙겨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숲속에 도착하자 농부는 아내를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여보! 여보! 저기에 저쪽에 도넛 나무가 있어요. 농부는 방금 자신이 나뭇가지에 도넛을 달아놓은 나무를 보여주었어요. 오! 이럴 수가! 나무에서 도넛이 열리네? 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나저나 저쪽 풀숲에는 버섯이 있나 한번 찾으러 가보세요. 부인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혼란에 빠졌어요. 그곳엔 버섯 대신 여기저기 송어가 달려있었죠. 이거 보세요, 여보! 풀숲에 송어가 있어요!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누구에게나 한 번쯤 행운의 날은 있다고 했거든요. 이러다가 오늘 보물을 찾을 수도 있겠어요. 남 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그녀는 아주 잘 속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되풀이했죠. 오늘은 운수 좋은 날! 오늘은 운수 좋은 날! 그녀는 풀밭에서 생선을 잔뜩 찾았어요. 그녀의 소쿠리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었죠. 농부와 부인이 두 개 다 다르자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덤불 속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어제 저기에 그물을 풀어놨었는데 혹시 벌써 물고기나 새우가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그로부터 몇 분 뒤 어디선가 남편의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리 와서 내가 뭘 잡았나 봐봐요. 이게 무슨 특별한 행운이람. 내가 토끼를 낚았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인은 도넛, 생선, 그리고 토끼로 어떤 훌륭한 저녁을 만들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숲으로 다시 한 번만 가봐요. 또 도넛을 찾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가봐요. 그들은 농부가 금화주머니를 숨겨놓은 그 장소로 이동했어요. 농부는 그 속에서 무언가 찾은 척했죠. 우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수상한 가방이 있는데 금화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아무래도 이 숲은 마법에 걸린 숲이었나 봐요. 저희는 나무에 열린 도넛도 찾고 풀숲에 자라난 송어도 찾고 이번엔 금도 찾았으니까요. 부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에 눈물마저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녀는 반짝이는 금화를 만지며 어떤 말도 숨기지 않고 말했죠. 와, 정말 진짜 금이에요. 그럼 이제 금화는 저희 건가요? 그럼요, 물론이죠. 지배와 저녁을 먹었지만 두 부부는 쉽사리 잠이 들 수 없었어요. 농부와 아내는 자꾸만 일어나 오래된 부츠 속에 숨겨둔 보물이 잘 있는지 확인하였죠. 다음 날 농부가 일을 하러 나가기 전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안 하죠.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로도 농부는 같은 충고를 매일매일 반복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마을 전체에 보물에 관한 소문이 퍼졌죠. 남작은 농부와 그의 아내를 불렀어요. 그리고 남작을 보러 갔을 때 농부는 최대한 자신의 아내 뒤에 서 있으려고 했죠. 보물을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그럽니다, 남작. 어디에서 어떻게 찾으셨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마법의 숲에서 찾았습니다. 아내는 남작의 요청에 따라 먼저 도넛에 관해 말하고 그 다음에는 풀숲에 있던 송어에 관해 마지막으로는 강물에 있던 토끼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동안 그녀의 뒤에서 농부는 자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며 남작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남작은 부인을 안타깝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짐작하건대 바로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하셨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남작은 농부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두드리며 안타까움에 차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안타깝게도 제 아내 역시 이것과 동일한 증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현명한 농부는 감옥에도 가지 않고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였답니다.